Prometheus. 이 구역 사람들 내 주변 음악에 내가 다 쓰는 곡마다 말했다 미치 Prometheus. 숨 쉬는 내 어두운 다 밟은 포도 보내줘 외치는 jumping the dog. I'm 미치 Prometheus. 많이 드러낸 눈빛에 도끼가 품어있대. 냉각 같았던 음악이 목표는 미친 애지. 3년 안에 3,4 다 뚫는 술각기 내 스북 등지가 쇼방기 자리 등극 내가 최초 매부가지가 타이틀은 최고. 내 몸에 심벼트 와닌 기생수 들어오니 나 짐 없이 떠오르는 워크홀릭 워킹 데드 같은 좀비 음악을 계속만 둬도 만둬 저로 계속 타고 발사 저 노초에 내 음악은 안사 아주 잘 타고 나는 팔자 다들에게 미치다고 팔자. Oh my god. Oh my god. Oh my god. Oh my god. 넌 어쩌면 난 미치게 미치게 짐을 외운다. 하쿠나 마타도 원하면 you were your baby the baby the boy. 미쳤다 미쳤어. 애교의 사람들 내 집에 내 맡겨 내가 다 쓰는 것마다 말해도 미쳤다 미쳤어. 숨쉬는 내 어두운 달 밟은 포도 보내줘 미치는 장편 그다음 미쳤다 미쳤어. 미쳤다 미쳤어. 아무도 불러 다 Show you 보여줄게 feel down. Icy보다 차가운 점 때론 따끔한 내 미쳤다 미쳤어 앞뒤 상황 구분 안 돼 지금 누가 누굴 탓해 너의 닦인 맛은 없네. 난 항상 눈치가 반해 언제나 나를 뛰어넘은 듯 Oh yeah 미쳤어 나 yeah 흘러가는 길만 봐도 놓치지 마 yeah Oh 나는 Don't smile yeah 느끼지도 않아 정신 좀 단단히 잡아 미치겠나 world. 미쳤다 미쳤어 배외를 걷더니 걷는 난 싹 더더 미쳤다 미쳤어 거기 부족할 때쯤 다시 develop. 미쳤다 미쳤어 주접도 부족해 우무파스가 go. 미치고 미쳤지 약한테서 들세워시 때 비엔 취치기 우리 무지 기다리는 숨을 쉬는 악상이 담아 너네들 자고치 시상한 악상은 진지에 빠지고 담 냄새 매일 내 있듯 여기 소매가 왜 책매 JJ yeah it's my day day 다 해먹어 수많은 금들여 TV나 치치즈에 CD 먹고 kick that 티내는 얼굴 건강 좀 많이 비슷해 지켜진 신경이 적응해 다른 plan 너 원이 뺄 수 없어 볼만 계속 밝으래 미쳤다 미쳤어 이 구역 사람들 내 집엔 음악이 내가 다 쓰는 곡마다 말이다 미쳤다 미쳤어 숨 쉬는 내 옷도 돈다 밟은 포도 보내줘 외치는 장평교 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